조선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의 아디타 아디아 브라비라 선박회사와 빠트라 보아나 회사에서는 토론회가, 타이의 인테그라 물류 회사에서는 영화 감상회가, 웬남의 하노이에서는 경축공연이 진행됐습니다.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